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된 류경 안과종합병원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라오스의 통신,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 세네갈 신문 러 뽀뿔레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방송, 인터넷 통신 브라우다루, 인터넷 잡지 렘취취와 러시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소, 로스트 오브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협회,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치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이 만경대 혁명 사적지 기념품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과 주체 사상 및 선군정치 연구 네팔기자협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이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셨습니다.